심장이 멈춰 not trying to talk just trying to kiss ya 내 손짓에 넌 숨이 막혀 이 감정 뭐야 사랑일까 내 숨결에 넌 빠져 미쳐 not trying to talk just trying to kiss ya I want to fall in love with ya not trying to think 오늘 밤은 꿈은 아닐 거야 머릿속은 복잡해 넌 나를 알잖아 Oh, oh yeah 시작된 이 midnight 다른 공간 속에서 어지러운데 난 yeah 내 맘 들킬 것 같아 yeah yeah 넌 또 날 줬다 놨다 해 흰 눈빛에 심장이 멈춰 not trying to talk just trying to kiss ya 내 손짓에 넌 숨이 막혀 이 감정 뭐야 사랑일까 내 숨결에 넌 I'm not trying to talk, just trying to kiss ya I want to fall in love with ya I'm not trying to think, 오늘 밤은 오늘 밤에